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6장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기적사건, 우리는 보통 그것을 오병이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적은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천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셔서 7병소어 7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 해서 저는 7병소어 기적이라 부르겠습니다.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과 4천명을 먹이신 7병소어 기적, 마가는 비슷한 기적 이야기를 왜 굳이 두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두 기적 이야기의 공통점 하나와 그리고 두 기적 이야기의 차이점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적용할 점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기적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되는 요소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빈들, 광야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무리들이 배고픔도 그렇고요. 또 얼마 안 되는 빵과 물고기도 그렇고요. 또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 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제자들은 그 떼어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여러 요소들이 사실 공통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러 공통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동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점입니다.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엾다라고 마음을 가지시죠. 또 오병이어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의 경우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과 오늘 7병소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가엾다라고 하신 이 표현의 단어는요, 사실은 그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엾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느 정도나 긍휼히 여기냐면 그 단어에는 원어적인 의미가 우리의 오장육부가 끊어질 정도로 이 오장육부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5천명을 먹이시고 또 4천명을 먹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단어를 이 오병이어 7병소어 기적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외에도 두 번 더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마가복음 1장 41절인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분은 마가복음 9장 22절인데 이 9장 22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근본 동의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오장육부가 끊어질 정도의 그 아픈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걸 좀 더 크게 보면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자기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왕으로서 느끼신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사역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의 근본 동인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마음이죠.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가엽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엽게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자식을 가엽게 여기는 부모의 마음처럼 또 이사야서 49장에서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기 낳은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 심지어 그런 어머니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학대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고 듣잖아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세상은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저 참 안 됐다 이렇게 마음의 탄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몸이 움직이는 것을 두고 성경은 긍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이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3장에서도 또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로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그 사역을 하는 근본 동인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두고서 긍휼의 그릇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지, 자신이 사역에 어떤 사역에 동참하든 자신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믿을만한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런 자의식을 갖고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움직이고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움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실천하는 행동,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우리에게 긍휼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시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실천하는 행동,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또 힘써 행하는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기적 이야기에서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차이점은요, 두 기적을 경험한 대상이 서로 달라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칠병소어의 기적을 경험한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7장과 8장을 우리가 쭉 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7장, 8장에서 지역을 따라서 이동하시는 경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 마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 마을로 이동하죠. 두로로 가고 시돈을 거치고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촌락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 북쪽 동네,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동네, 그것은 이방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칠병소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칠병소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비슷한 기적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잔치는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 공동체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자기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로 페니키아 출신의 그리스 여자의 딸을 치유해 주신 것도 그렇고 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혹 우리는 그 구원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에게 제한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 아무래도 먼저 떠오르고 또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가령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거라든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한 사역자나 선교사를 키우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저와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 가운데 구제나 장학이나 또 사람을 키우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는 없는지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신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된 마땅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믿음의 도전이라는 이 경건 훈련을 하면서 사랑의 빵 구제현금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도고의 기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 교회가 도와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우에 따라 형편에 따라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때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긍휼의 여김을 받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여김을 받을 때 부끄럽게 여기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나아지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좀 더 나아지면 그때는 도움을 받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교회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은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가령 우리 마을 또 지역사회를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과 실천을 늘 도모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혹 사람들의 어떤 형편을 잘 알고 있다든지 또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먼저 마음을 쓰고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사역팀을 세우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을 향한 사역은요, 더욱더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역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초대교회 때 안수집사를 세운 것,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권사를 임명한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사역을 우선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들이 동참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더욱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는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역이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물어야 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이것은 그저 혀를 차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당시 그 문화에서 개처럼 천대하던 이방인까지도 기꺼이 용납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으려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두 기적 이야기에서 두 번째 또 다른 차이점은요, 이 배고픈 사람의 문제를 제안한 사람이 두 기적 이야기에서 서로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는요, 제자들이 먼저 제안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칠병소어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의 배고픔을 거론하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사실 두 기적 이야기를 비교해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은 차이가 없었어요. 어땠습니까?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제자들은요, 배고픈 사람들을 자신들이 먹여야 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보내서 그들이 알아서 먹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어찌 1년 예산에 가까운 돈을 이 사람들을 먹이는 데 쓰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뜻으로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진 오늘 본문 칠병소어 이야기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8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죠.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큰 무리를 먹일 수 있을 만큼의 그 빵을 어느 누가 무슨 수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이죠.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 태도가 당황스러운 것은 뭡니까? 바로 얼마 전에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주신 기적을 체험한 장본인들인데 그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이토록 부정적이라는 게 사실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이 표현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무슨 수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처한 환경이 4천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얻기에 부적합한 광야라는 사실,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다시 말해서 주님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 아니겠어요? 아니 주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반증해 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현실 여건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처럼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푸념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만일 저라면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즉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에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주님이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빵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기적을 기대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의 동일한 불신앙과 또 그들의 푸념을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하셨는가? 그 말씀을 다시 하신 의도는요, 제자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불식시키시고 오병이어 때처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푸념만 늘어놓지만 너희들이 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나에게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 일곱 개를 받으시죠. 그리고 6절에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드린 그 빵에 대해서 많다, 적다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곧바로 그 4천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이실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혹시 더 없느냐?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에게 제자들이 드린 그 빵의 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전에 오병이어 때 하셨던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이 드린 빵을 들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가득 찼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위대한 손에 들려지게 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거듭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거듭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긍휼을 실천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금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성숙을 향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되짚어보도록 초대하십니다. 어느 누가 무슨 수로 대응했던 제자들의 실패와 그 불신앙의 경험을 우리의 실패와 불신앙을 변명하는 그런 핑계거리로 삼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했던 것, 그들의 불신앙의 그 경험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기 전에 우리는 비록 우리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소망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실감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욱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